졸세의 애국자의 한 평생을 노래합니다. 경리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운동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은 수령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수령에 의해서만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지켜지고 담보됩니다.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절세 위인의 순관 세계가 나온 명곡 조국의 품. 부르의 고전적 명작 조국의 품. 이 노래가 세상에 태어난 지 6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 천만 국민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음 없는 그리움과 함께 열렬한 조국의 숭고한 감정에 휩싸여 이 노래를 뜨겁게 부르고 있습니다. 은 곧 조국이고 인민이며 햇빛처럼 밝고 밝은 조국의 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라는 것을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형상한 부르의 고전적 명작 조국의 품. 울려가는 노래와 더불어 우리의 마음은 가열한 조국해방 전쟁이 한창이던 주체 40일 1952년 8월에 잊지 못할 그날에로 달려갑니다. 그날 동무들과 함께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뒷산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의 논쟁을 듣게 되시었습니다. 모란봉과 비슷하게 생긴 그 산에 소나무가 많은 것을 본 한 학생이 평양에 있는 모란봉에도 이렇게 소나무가 많다고 하니 다른 학생이 미국놈의 폭격에 다 불에 타서 없다고 해서 두 학생 사이에는 논쟁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모란봉에 소나무가 있다거니 없다거니 하는 신갱이는 인차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심중하신 안색으로 동무들을 둘러보시며 모란봉의 소나무는 꿋꿋이 살아있다. 미국 놈들은 그 어떤 폭탄으로도 우리 조국을 절대로 불태울 수 없다. 미국 양코베기들이 아무리 줄폭탄을 퍼부어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용감한 인민군대 아저씨들이 지키고 있는 아름다운 우리 조국은 불태울 수 없다고 확신에 넘쳐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날에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학생들의 가슴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필승의 신념을 키워주는 좋은 계기로 됐습니다. 그후 담임교원은 이날에 있음 동무들의 논쟁을 두고 쓰신 그의 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란봉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안겨 사는 조국의 품 속에 있다고. 조국의 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기에 모란봉은 절대로 불타지 않았다는 내용의 일기는 그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일기의 내용이 모란봉이 불타지 않았다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조국의 품에 대한 깊은 철학이 웅심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실에 나오시어 선수 풍금을 타시며 시 조국의 품을 다듬어 만든 가사에 곡을 붙이시었습니다. 모란봉에 붉게 타는 너울처럼 대동강에 곱게 비낀 무지개처럼 진달래꽃 방구 듣는 새봄처럼 종달새가 지저귀는 하늘처럼 밝고 아름답고 따사로운 조국의 품이 바로 한없이 자유로운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라는 철학적 해명을 준 부르의 고전적 명작 조국의 품. 부르의 고전적 명작 조국의 품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조국에 대한 노래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많은 경우 조국의 강토와 아름다운 풍경, 자기 조국에서 사는 긍지와 자랑을 노래하는 데 그쳤습니다. 조국의 품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라는 심오한 철학적 사색이 깃든 가사와 아름답고 유순한 선율이 밀착된 노래는 오직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내놓으실 수 있는 명곡 중의 명곡입니다. 노래의 가사는 일상생활에서 늘 보고 듣고 느끼는 가장 가까운 생활체험으로부터 점차 시적 정서로 승화되고 있으며 독특하고 세련된 작시법, 뜻깊고 아름다운 시어들과 비유적인 형상수법으로 넓고 깊고 풍만한 정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노래의 선율은 티없이 맑고 순결하면서도 넓고 깊은 정서, 봄날처럼 밝고 부드러운 낭만과 열정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철학적인 가사와 곡이 밀착된 조국의 품은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조국의 참모습을 수령 중심론에 기초하여 밝혀준 불후의 고전적 명작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일어난 모든 경리적인 사변들은 결코 하늘이 준 우연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아오신 역사의 필연입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불후의 고전적 명작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세상에 빛내어주신 주체의 우리 조국의 현실을 통하여 조국의 존재와 운명은 전적으로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더 깊이 새겨왔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종종 다해 받들어 나가시는 경리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정일 애국주의는 숭고한 조국관에 기초하고 있다고 가르쳐주시면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은 수령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수령에 의해서만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지켜지고 담보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자 수령에게 충실하는 것이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곧 애국심의 발현으로 애국주의의 최고 표현으로 된다고 또렷이 밝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시었던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겨하는 우리 천만 군민은 경리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백두산 대국 천하제일 강국으로 더욱 빛내어갈 불의 같은 마음을 안고 심장으로 외칩니다. 조국의 품은 곧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 경리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품이라고. 설세비인의 숭고한 세계가 나온 명곡 저곡의 품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렸습니다.